제19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가 3일과 4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보건부문 일꾼들, 과학자, 교원들과 제1본조선인의학협회 대표단, 재미동포의학자 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개회사에 이어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의하여 일떠선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들에 대하여 간경변증 원인의 변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강의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권의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논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었습니다.